What? I think it's stuck. Everywhere. 난 네가 원한다면 주고 싶어. Anything. 말해줘 다 뭐라든지 yeah. just for you. Just for you. 지구 반대편이라도 원함 just go. 솔직히 나 원하는 거 하나 없는 걸 너와 함께하면 되는 걸 Monday to Sunday 네가 보고 싶을 땐 날 뭐든지 주고 싶단 말 너로 정할게 그럼 너에게 내 맘에 전하고 싶어 It's okay 난 너 하나면 돼 다른 건 보이지도 않아 Don't worry baby 어디든 뭘 하든 난 너만 있으면 okay I just want you 난 너 하나면 돼 누군가 내게 다가와도 Don't worry baby 머릿속에 너뿐이야 특별한 선물 그런 것들 필요 없어 충분해 이미 이대로 다른 건 이제 생각만 my boy 내 맘은 너로 가득 차고 넘쳐나 난 너만으로 살아 너라면 된다 더 바라는 건 없대 말해달라 해도 늘 똑같은 답만 하래 솔직히 말해도 괜찮아 난 다 준비돼